노동신문은 27일 일본의 전투기 개발은 무엇을 노린 것인가 이런 제목의 론평을 실었습니다. 론평은 얼마 전 일본이 새로 제작한 국산제 전투기의 시험 비행을 진행했다고 하면서 일명 5세대 전투기라고도 불리우는 이 신형 전투기의 제작에 스텔스 기술이 도입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반동들은 시험 비행 자료에 기초해서 스텔스 성능과 비행 능력을 검증하고 다음 세대의 전투기 개발에 나서겠다고 떠들어대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시험 비행을 통해 일본은 군사 대국화의 야욕을 다시 한번 드러내놓았다고 론평은 지적했습니다. 론평은 더욱이 문제로 되는 것은 일본이 독자적으로 무장장비 현대화에 나섰다는 점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미국에 대한 의존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체의 침략전쟁 수행 능력을 키우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해외 침략에 나설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준비를 다 갖추었으며 군사력은 침략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수준에 있다고 하면서 런평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사를 뼈저리게 체험한 인류는 지금 일본의 군사 대국화 책동을 고도로 경계하고 있으며 그의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